하나 둘 셋 넷 I am a girl just a girl 지나가는 걸 봐도 모르는 걸 전혀 예쁘지도 않고 흔하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 I am a boy just a boy 수많은 보이 중에 그저 한 boy 뭔가 특별한 게 없고 무엇도 내색이 없는 그런 사람 우리는 B, B, B급 인생 A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B, B, B 정상들 정상에 서고 싶은 우리는 B, B, B급 인생 A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B, B, B 정상들 정상에 서고 싶은 열 볼일 없는 볼일 쓸데없는 쓸데만 가졌죠 부질없는 땀방울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죠 답답한 내 맘보다 더 답답해하는 내 주위에 사람들의 표정보다 나까지 지쳐가죠 오. 우리는 B, B, B급 인생 A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B, B, B 정상들 정상에 서고 싶은 우리는 B, B, B급 인생 A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B, B, B 정상들 정상에 서고 싶은 언젠가